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를 같이 상고해 봅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다섯 번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찬송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며칠 동안을 같이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참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주를 향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은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라고 믿었습니다.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서의 하나님은 과연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와 특히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형편에서 믿었다고 할진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믿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언약의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신실한 분으로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려서 인용했던 것인데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중심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써 주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믿음에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줍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근거입니다. 또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이 약속을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서 분명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어떤 시대에 어떤 한 인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우리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약속이 믿었다는 것과 잘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고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일 처리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문제의 크기에 어떤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처지 또 문제의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아버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 뭐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야 라고 자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이 문제를 보고 하는 그런 경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문제의 크기라든가 어떤 자기의 상황이라든가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런 믿음의 특징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신의 형편의 불가능성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능히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날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견주해 보면서 더욱더 좀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서도 과연 우리의 믿음을 다 헤아려 보면 과연 부끄럽고 또 부족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확실히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 처리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